아주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나 아닌 나를 바라보며 웃고만 있군요. 행복해 보여요.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사랑이 시작됐죠. 난 한마디 말도 건넬 수 없죠. 그대는 나를 볼 수 없으니 이 시간에 벽이 무너지면 다칠까봐 많이 아파하기 전에 지금 그 사랑을 버리라고 이 한마디만 너에게 말할 수 있다면 Time 또 다른 시간으로 난 떠나요. Oh time 그대와 나의 이야기가 보여요. 저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나면 행복해 하지만 Oh time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여행인데 지금 떠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난 어떻게 하나요. 참아 난 볼 수가 없어 시간에 돼 버린 나 혼자뿐이군요.